어디로 걸어가는지 무얼 찾아 이리 헤매이는지 한껏 울고 풀 때 하늘 가까이로 가곤 해 아무도 내 눈물 못 보게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말은 나를 숨쉬고 있지만 서로에게 건네어 나는 남의 소리로 그날 가려지도록 괜찮을 거야 시계의 바늘처럼 다시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겠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